You know, when you really love someone, just go for it. Yeah. 왠지 어리숙한 말투 다듬어지지 않은 그 표정 가끔씩은 멍하니 날 보는 눈빛 어색한 몸짓 baby 수줍은 넌 shaker 짜릿짜릿하게 다가와 울긋불긋 맘을 적셔와 사랑인가봐 촉촉한 sweet like a choco Yeah.